또 잠들면 고요한 실루엣 품에 내 맡겨 투명한 플라스틱 캔디 안에 가득 물고서 왠지 모를 달콤함에 내 것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오 자꾸 잡으려 하면 멋대로